수 있으니까 내고 싶어도 내게 날개가 없지요. 넌 너에게 손이 내 날개가 돼요. 어둡고 외로운 것들은 잊어볼래요. 너와 함께 힘나게 나쁨에서 돋아났지만 빛을 향한 날개야. 힘들고 아프더라도 날아갈 수 있던 날태야. 너는 두렵지 않게요. 내 손을 잡아줄래요.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. 내 선택한 길이고 모두 다 내가 만들어낸 운명이라 해도 내가 진 죄인고 이 모든 생이 내가 치러 갈줄 값일 뿐이라 해도 넌 같이 걸어줘 나 같이 날아줘 하늘 끝까지 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파도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. Hey, I never walk alone. 언제나 너의 손 너의 온기가 느껴져. Who's your suicide?